pop it. We gon' get it poppin'. Go let the chum chug get ya nigga. Come and get it, boy, I'm your nose. Oh, I'm a good little G bang bang go go. Come no let it bull a lot. On the bomb, I'm ready to die. She can't give me more, get it, don't get shot. You said you got your man, I'll go to bring her out. Come no let it bull a lot. Take a chum chug get better. So 고개 끄덕이지 않고 밤이면 밤마다 오는 날이 아니잖소. 오늘을 놓쳐서 후회한다면 후회한 시간에 후회할 거잖아. 후회하기 싫어 후회할 일들을 후회하기 전에 후회 말아. Right, beat on top. Come on 밤마 뛰어 나와 함께 beat on top. 뉴스에 올려봐 굴러거리는 이 모습. 여덟 마디 춤추기 좋게 여름밤 개별처럼 아민 없음. Yeah, come and get it, boy, 남녀노소. 음악은 흐르지 방방 go go. 건 노래를 불러 라이 오늘 밤은 ready to die, die. 시간은 금고기를 돌려차라. 비싼 척 하지만 놀고 싶은 거 알아. 우콩 노래를 불러 라이 다리 다 같이 움직여 바래. We gon' get it poppin'. We gon' get it poppin'. We gon' get it poppin'. We gon' get it poppin'. We gon' get it poppin'. We gon' get it poppin'. We gon' get it poppin'.